소정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맑은 하늘, 푸른 산천, 내 나라, 내 저국은 그 미소 오려 이리도 밝고 밝은가, 그 뜻이 오려 이리도 푸르로 무성하는가.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세월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수령님 생각으로 흐른다. 변이 나면 변이나 더 그리워지고, 경사나면 경사나 더 그리워지는 불보라를 뿌리며 제철이 폭포친다. 아, 눈 씌울 후도지는 수령님 생각, 흰눈 같은 비날론이 강물처럼 흐른다. 제비려 이 땅의 기습까지 넘친다. 아, 수령님 평생 손꽃 피워주신 장군님 생각, 내 세상에 외치고 싶구나. 건국의 기슬개서부터 안고 오신 어버이 한생이 오린 주체철, 이것이 우리 장군님 심장의 열로 부어낸 수령님의 철이다. 내 자랑하고 싶구나. 장군님 품에서 두 번 다시 꽃피난 만복의 비날런, 이것이 전하의 그 나날부터 갖고 오주시며 인민을 따뜻이 안아주는 어버이 사랑 수령님의 비날론이다. 우리의 위성이 만리 창공을 나른다. 수령님 손길 높이 가리키신 하늘길로 산악같은 논제들이 솟아오른다. 수령님 잡아주신 자리 위에 선경마을 선경고리들이 펼쳐진다. 수령님 놓아주신 주춧돌 위에 내 조국에 흐르는 날과 달은 수령님 뜻으로 장군님 헌신으로 변이 나는 경사로운 날과 달. 아, 우리는 수령님 세월 속에 산다. 이 땅의 오곡은 어떻게 자라는가? 농사의 계절은 어떻게 흐르는가? 설레이며 물결치는 푸른 들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이 나라 농민들은 수령님으로부터 농사일을 배우지 않았더냐. 볼 가득 가슴 가득 자유로운 그 미소 어려오는구나. 다정하신 그 음성 들려오는구나. 사시절 농민들과 함께 보리에 사시며 땅을 다루고 물을 다루고 자연의 변덕을 다스리며 포기포기 곡식을 가꾸는 백가지 천가지 농사일을 가르쳐주신 수령님, 수령님 걸으시던 그 들길 위에 새기신 장군님 자욱자욱을 따라 대지를 적시며 자연물들이 뻗어간다. 멋쟁이 볼들이 가없이 펼쳐진다. 수령님 한평생의 소원을 안고 주체비료 온 나라들에 흘러간다. 수령님 한평생 배워주고 익혀주신 주체농법, 우리는 다른 법을 모른다. 오늘도 그 농사법대로 곡식을 가꾼다. 백과를 주렁지우며 무르익힌다. 하, 수령님 낯익은 농림모를 쓰시고 태양같이 웃으시며 농장볼에 서 계신다. 햇빛같은 미소 아래 표바다 강냉이 바다 푸르러 설레인다. 이 땅에 풍요한 농사의 계절이 흐른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어버이 수령님 사랑. 이 나라 먼 북변 천길 막장에도 수령님 사랑이 흐른다. 땅 속에 은금의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개야 인민의 보화로 된다. 더 많은 광석을 캐내라. 그 어느 산에 가도 사랑의 자옥이 있다. 풀과 고기를 바꾸라. 푸른 등판마다 신구름처럼 흐르는 염소 때 갖가지 젖과 공품을 실은 자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찾아가고 영예장에 들어선다. 기와집에 비단 옷에 흰쌀밥에 고깃국. 이것이 인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의 소원이고 리상이었기에 그 사랑에 받들려 일어선 닭공장, 돼지공장, 흥성이는 무릉동원 새짓들이 펼쳐지는 꽃바다, 과일바다. 갈수록 더해지는 어버이 사랑이여, 수령님 지어주신 춘의 높은 궁전에서 아이들은 고마운 그 사랑 노래 부른다. 수령님 모시고 사는 행복 온 나라 인민이 목매어 노래한다. 세상에 부름 없어라. 아, 살면 살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나의 조국이여. 산이 변하고 들이 변하고 강이 변한다. 날마다 달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변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라. 수령님식으로 사는 것, 혁명을 두고 건설을 두고 생활을 두고 하신 수령님 그 명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돌지도 보태지도 않고, 우리는 수령님식으로 살며 곡식을 가꾸고 샘물을 끓이고 비단을 짠다. 집을 짓고 원재를 쌓고 기념비들을 세운다. 수령님식으로 사는 것, 수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니 날마다 덕이 차려지고 날마다 복이 늘어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지켜가기에, 전변하고 또 전변하는 내 나라 대건설 조언선들의 어버이 수령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아, 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종진군하는 대요, 농장벌에 용해장에 건설장에, 들 끓는 생활 속에, 기적의 노동 속에, 최첨단 돌파의 전투 속에, 태양같이 웃으시며 다종이 손잡고 이끄시며 친근하게 가르쳐주시는 수령님의 그 음성 들이며 우리는 산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끝없는 세월 끝까지. 김석주 쓴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서동시를 보내드렸습니다.